회사에 어떻게 와요? 전에는 버스로 다녔는데 길이 너무 막혀서 요즘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. 오토바이를 사셨어요? 비싸지 않아요? 새 것은 비싸지요. 그래서 저는 중고 오토바이를 샀어요. 그래요? 어떻게 알고 샀어요? 생활정보지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샀어요. 저도 중고 자전거를 한 대 사려고 하는데 그 신문을 이용해야겠네요.